마음을 가다듬고 깊은 잠을 청하며 날 헝클던 많은 생각 조용히 자리를 잡아갈 때 성탄절이 얼마 안 남은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얘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셨다면 어디에 계셨을까요? 아마도 마리아는 지방에 있는 한 정읍쯤에 있는 무인 모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예수님을 낳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 여러 겹의 박스가 깔려있는 자동차 뒤 트렁크에 누이셨을 겁니다. 당시의 말은 뭐 이제 그런 우리는 지금의 차 같은 거 차고 같은 거니까요 말 그런 데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서 이렇게 무인 모텔 지하 3층 박스 위 깍스 깔린 자동차 트렁크에 누이실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우리의 고백에는 이런 낮아짐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미물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를 낮추는 법을 아직까지도 배워가는 내 남자. 주잠 60분 시작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미물인데 여기서 더 낮아지면 좀 곤란할 것 같아. 그래? 플랑크톤이 되나? 아메바? 아, 너무 단세포 무시하라니까 너무. 박테리아, 박테리아. 단세포 무시하는 거라니까 너무. 아, 저기 그 지난 방송부터 제가 자꾸 그 예전 제가 시즌 1때 제가 자꾸 이 순서를 까먹는 우울을 범했기 때문에 네네. 정확하게 일치한 걸 시작하려고 하고 있죠. 개인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늘 하던 분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동력은 국력이다. 오더강입니다. 아, 네, 오더강입니다. 네, 그러면 오더강님 이제 머리가 많이 길으셨어. 예, 불순한 사상을 같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빨리 자라는 것 같습니다. 아, 미물 증명방송. 예. 아니, 그 옛날에 호기심 천국인가 거기서 야한 생각하면 머리 빨리 자라는 거 실험했잖아요. 진짜 빨리 자라더라고요. 아, 조금. 뭐 몇 마이크로미터 뭐 그런 건가? 몇 미리 정도 빨리 자라는 거.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요? 호르몬 분비가 촉진돼서 그런 거 아니야, 약간? 몰라. 뭐 그런 유겠지, 뭐. 뭐 우리 뭐 웬만하면 대충 어떻게 뭐 잘 모르면 호르몬으로 설명하면 그냥 사람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잖아. 오도광님 외장하드 검사를 좀 해봐야겠네. 아, 예. 핸드폰 검사부터 끝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분. 사도바울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28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자기소개 안 돼 웃어? 적절하다. 적절하다. 이름도 괴수 28호야. 적절해. 아, 네. 다 검사해야 돼. 아, 저는 사진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사진은. 예. 소리가 거의 뭐. 왜 갑자기 고백을 해? 이 사람. 아, 보여주지 마. 아니, 나는 사실 이렇게 막 뭐 찾아보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막 너무 찌라시를 많이 보내. 회사 아, 다니는 주변 사람들이? 네네. 사실 나도 군대 동기들이랑 같이 하는 카톡방인데, 거기는 외부에게 공개를 하기가 정말 민망할 정도로 그런 류의 것들만 올라와서, 이게 그런 거를 그런 게 어디서 생성되는지 모르겠어 정말. 그런 거 알 수가 없어.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분위기가 되게 아니, 예. 어떻게든 받아가. 네, 취점 60분에서 비주얼과 웃음소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원생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대학원생. 반갑습니다. 대학원생 오늘 아주 까리한 노트북 하나 들고 오셨어요. 아, 예. 이건희 노예. 네, 아. 그렇게 성표명을 밝혀도 됩니까? 이씨 가문에 피 같은 돈 110만 원을 바쳤습니다. 네. 그 노트북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백혈병으로 죽어갔다고. 우리가 이상한 데 몰입하지 마. 아니, 근데. 그 제가 제 친구가 디스플레이 다녀요. 네네. 거기 3D에 다니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삼성에 관련된 찌라시도 굉장히 많이 갖다 줍니다. 네네. 그 친구한테 얘기 들어본 결과 네. 이미 삼성 일가에서는 5월 중에 네. 판단을 내렸다. 아, 이건희님은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아. 라고 판단이 섰고, 아. 그래서 그 이부진. 예, 예. 그분의 남편하고 네. 이혼 절차를 바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왜 그러냐면 지분 싸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지. 아까 왜 그러냐면 그 남편이 있으면 너는 우리 그 바로 직계도 아닌데 남편으로 남아 있으면 네가 유산을 받게 되니 얼마 없고 떨어져라 해서 합의 이혼.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양한 풍문들이 있습니다. 뭐 이미 죽었다는 소문도 있고 실제로 그거를 보도한 인터넷 신문도 있고요. 이미 죽었다고? 예, 오, 이미 그래? 죽었다. 아시아 N이라는 신문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렇게 이미 죽었다는 소문에다가 이제 뇌사 상태다. 그, 이런 소문도 있고. 그 제가 삼성 다니는 친구한테 들은 얘기니까 아마 그나마 가장 근접할 것 같은데 6월 중에 이미 네. 어느 병원장으로부터 어느 병원장님께서 네. 어느 병 삼성 병원이죠? 아니 학회 같은 데 가서 네. 이지용이 만난 어느 다른 병원장님이 아버님 이름 유관입니다라고 이미 인사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6월 중에 6월 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었네요. 그래서 뭐 삼성 일가의 뭐 지분 싸움 때문에 지금 이제 노트북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 예, 저희 노트북을 만들어 주신 분이시죠. 네. 그분의 생사에 대해서 논하는 거니까. 아니, 또 부활하실 수도 있지 뭐. 부활 그런가. 오늘 특집에 맞겠다. 네. 자본주의 시대에서 뭐 만문신 종교 만문신 안에 계시면 뭐 삼성교 그렇죠. 이건희 회장님은 우리와 함께 영생하실 것이다. 네. 북한 갔네요. 아니 그 해외 그 이제 그 아티스트 뮤직 아티스트 중에 뮤직비디오를 정말 그 마임 있잖아요. 매스 게임 같은 걸로 엄청 재밌게 꾸며서 항상 올리는 그 팀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팀이 있는데 그 팀 걸 보는데 사람들이 와 그러는 거야. 내가 삼성 신입사원 연수 때 삼성 애들이 매스게임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다 찌발렸어요. 삼성 애들이랑 북한 애들이 한 거랑 딱 틀었는데 거의 비슷해. 아, 진짜? 북한급이라고? 물론 북한보다는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만. 그래. 북한은 거의 LED 수준이잖아. 가수 애들이. 걔들은 LED 그쵸. 아니야, LED? 거의. 나노 입자까지 다. 나노 입자. 픽셀이 다르지, 픽셀이. 사람의 상도. 그러니까. 인간 픽셀로. 그러니까 거의 4K UHD 해상도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애들 아니야. 그렇죠. 매스게임으로. 아니, 뭐, 삼성도 뭐, 장난 아니면 핸드폰이 됐다가 뭐 전화가 왔다가 막 매스게임으로. 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드폰과 그런 게. 아, 정말. 네. 찾아봐야겠다. 네. 저는 삼성의 대항마인 애플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숙명의 외모, 화려한 말빨, 넘치는 카리스마, 21세기형 어린왕시의 고속의 폭풍간지 하위한 자영은 고은병 말기한자 MC 실버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렇으면 게이 되잖아요. 그 얘기도 참 많이 들었다. 한 3년 전부터 들었다, 그 얘기도 참. 또 애플에 그렇게 디자이너들이 동성애자들이 많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죠, 소문이 사실. 저 얘기 진짜 오래 들었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를 뭐 일부러 그랬다는 거라기보다 뽑고 보니 뭐 애플이 원하는 입만 애들이 뽑고 보니 게이가 뭐 절대 다수더라. 뭐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예, 뭐 게이들이 좀 그런 예술적인 분야나 그런 부분에서 되게 남다른 감수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것도 약간 근데 편견 아니야 근데? 뭐 편견일 수도 있죠. 아 근데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많이. 근데 있어. 그건 있다더라고. 내 친구 중에 디자이너한테 물어보니까. 외국계에다 굳이 디자인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도 사실 크리에이티브로 한 걸로 치면 우리나라 민족도 정말 댓글 날리는 거 봐봐. 트위터 올리는 거 봐봐. 150자네 어떻게 그런 것들 담아내. 뭐 센스가 넘치는 민족인데 뭐의 디자인이 해외 디자인이랑 비교하면 뭔가 좀 느낌이 애매하냐 그랬더니 색을 뽑아내는 걸 외국 애들이 못 따라한대. 색감을 뽑아내는 능력. 그게 좀 그렇다 하더라고. 네. 애플도 맨날 그 색색 그러잖아. 막 이 색이 나 원하는 색이 나올 때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네. 저 같은 애들만 좀 관심 있는 거지만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오늘 오프닝에서 저희 크리스마스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거 사전에 말씀을 여러분께 안 드렸는데 네. 그냥 하나 갖고 와 봤어요.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나에게 있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즌도 시즌이고 하니 뭐 그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경험한 뭐 성탄절 이런 건가요? 성탄절 중에 뭐 기억이 남는 특별히 이때가 뭔가 뭐 감동적이었다고 뭐 재수가 없었다 뭐 이런 이런 얘기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군대에 있을 때 크리스마스가 많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그 이유는 크리스마스 때 외박을 나갔기 때문에 네. 뭐야 그게. 네. 저는... 아니 외박 뭐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평일에도 외박을 나갈 수 있으니까 크리스마스가 있으면. 아. 아닌가? 평일에도. 하여간 그 저는 그 미군의 용병으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이제 휴일로 쉴 수 있는 그런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휴가를 나갈 수 있었던 그 군대에서의 그 짜릿함. 그게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크리스마스야? 뭐 사실 뭐 중고등부 때 크리스마스는 항상 패턴이 똑같았어요. 이제 교회 가서 온라이스를 하는 거죠. 온라이스를 하면서 오래된 사람들 많이 그렇죠. 뭐, 예, 진실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뭐. 오도강 미간이 찌푸러졌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부담. 매년 한 명씩 한 명씩한테 고백해다 맨날 차인 거 아니야? 아, 예, 또 오도강 생각에는 또 이제 크리스마스 땐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이렇게 아, 경건하게 그치. 보내야 되는데. 아, 그렇지 그런 마음 새겨야지. 어, 예수님은 마음에... 지금 무인 모텔 지하 3층 주차장에 태어난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 되살려야지 약간. 진실 게임 따위나 하고 있다니. 오도강님 뭐 없어? 크리스마스에 대한 뭐 이런 기억나는 일화 같은 거요? 저는 뭐 중고등학교 때나 그때. 마피아 게임 많이 했던데. 아, 마피아. 마피아 게임 많이 했던 거 기억나는데. 크리스마스에 마피아. 근데, 좀, 그랬던 게 뭐냐면은, 좀 노는 애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아, 노는 애들이 있었는데. 다 있지, 어디나. 여자애들이었는데, 막 크리스마스 날에 막 비디오를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옛날이어가지고, 인터넷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서. VHS 비디오를? 예, 비디오 빌려보던 시절이었는데. 호환 마마보다 무슨 비디오? 예, 그거.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수한 영상 매체인 비디오를 바르게 선택 활용하여 맑고 고운 심성을 가꾸도록 우리 모두가 바른 길잡이가 되어야겠습니다. 한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보고 싶은 비디오로다가 퇴마라고 불러와가지고 아~ 전사님이랑 싸웠어. 아~ 여자애들하고. 퇴마. 아, 여자애들하고 전사님이랑. 예,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전사님이 또 이렇게 그리고 많이 갈구셨구나.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게 아, 전사 짱 나는데 아우 온라이스를 한답시고 PC방을 가가지고 밤을 새려고 하니까 아, 그게 짜증나더라고. 전도사님 애들 데리고 PC방에 갔다. 아, 애들이 지네끼리 막. 애들이. 근데 PC방 가가지고 맨날 그냥 게임하니까. 그치. 근데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PC방은 아. 금연구역도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뭐 담배 다 피고 막 자리에서 그랬던 건데. 오도왕님의 오도왕이 어떻게 교회를 계속 다녔어? 이렇게 성격이 안 맞는데 교회 교회 그 문 그러니까 교회 내용 말고 교회 문화랑 성격이 안 맞는데 참 잘 다니셨어 오도왕님. 그러니까 교회 갔어요. 아니 마피아에게서 하는 말인데 그 페이스북에 올라왔었잖아. 어떤 중딩이 수련회 가가지고 마피아 게임을 했는데 목사님이랑 같이 했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 걸고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마피아였다고. 그러니까 실현당했. 밤이 되었습니다. 실현됐다고. 마피아 일어나세요. 근데 씩 웃으면서 목사님이. 아, 전 마피아는 재밌었어요. 네. 뭐? 네, 저는 뭐 딱히 여자랑 크리스마스를 보내본 기억은 없고요. 왜 타이 뭐 그렇지 우리가 뭐. 좀 그 작년에 기억이 나요. 작년 저희 우리 교회는 새벽송이라는 걸 하잖아. 그치, 저 어릴 때 기억에 저의 이제 어렴풋한 기억에 막 그 교회 형들이 막 와가지고 막 간식 받아가고 막 시끄럽게 교회 떠들썩하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요새는 이제 그렇게 하면 잡혀가잖아요. 잘 안 하죠. 예, 네. 아 못하지 완전 신고 당하니까. 신고 네. 아, 진짜. 예, 네. 새벽송이라는 게 또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약간 받아가는. 그죠, 그런 형태였어. 그 약간 할로윈 파티 비슷한 그런 느낌. 맞아, 트리콜 트윗 느낌도 나네. 지금 들어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그쵸. 있네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이제 추진하는 거는 이브닝 송이라고 해가지고 이브 날 밤에 이렇게 지역에 있는 어떤 쪽방이라든지 독거 노인들 계신 곳을 좀 이렇게 돌아서. 오히려 의미가 있네요. 네, 뭐 방문을 하는 건 되게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그냥 선물도 막 뭐 교회에서 나왔다 막 아이고. 자르고 선물도 무슨 교회에서 나왔다 안 자를 건데 삐 해줄게 어 무슨 교회에서 나왔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아무튼 이렇게 이쁜 로고 같은 거 박아서 그냥 축복하는 마음을 선물이랑 담아가지고 이렇게 놓고 와요. 약간 리얼 산타클로스의 네, 그런 느낌을 살리는. 예. 네. 그래서 교회 근처에는 대학가에 자취하는 방들도 있고 그리고 미션을 조를 짜서 막 나가는데 미션을 막 줬어. 그래서 이렇게 행인들한테 주는 걸 했지. 근데 막 애들이 막 어버버 하면 잘 못해. 근데 나도 이제 식당에 같은 데 가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까지 장사를 한다는 거는 정말 경제적으로 이렇게 그치. 열심히 사는 분들이잖아. 근데 마음이 휴일인데도 쉬지 않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선물이라고 줬지. 너무 감동하시더라고. 네. 아,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셨네요. 네네네. 작년이 좀 기억이 나네요. 저 같은 경우도 새벽송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새벽송을 굉장히 꾸준히 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그런 시끄러운 게 들어올까봐 진짜 조용히 불렀어. 심지어 띵동 누르고 불러. 아파트 같은 데는 복도에 가서 띵동 누르고 부르는데 그 한 해는 목사님이 저한테 기타를 쳤으면 좋겠다고. 근데 기타를 치려면 장갑을 낄 수가 없습니다. 엄청 춥죠. 12월 24일 새벽에 네. 밀밤 10시부터 도는데 네. 맨손으로 기타를 치라고 그러는데 네. 기타 쇠줄이 정말 너무 손에 아파서 네. 그때 이제 왼손에 동상이 살짝 걸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 진짜 진심으로. 근데 너무 아픈 거야. 아, 원래 기타가 이렇게 그러니까 기타를 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그렇게 추울 때 손이 땡땡 온 상태에서 쇠줄을 잡으니까 네. 그것도 치니까 아 이게 정말 기타가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네.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누가 병신인가 특집. 병림피 병림피. 병림피. 내가 제일 삐꾸야. 내가 제일 삐꾸야 특집. 네, 2단 어디까지 알고 있니 특집입니다. 아, 네. 오늘은 저희가 그렇게 그 고민했던. 2단 특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2단들에 대해서. 네, 2단이 무엇인가. 그렇죠. 우리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죠. 2단이란 말이 있고 사이비란 말이 있는데 네네. 2단이랑 사이비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2단이랑 사이비를.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2단 사이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 사회에 그렇게 좀 범죄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거나 사회에 좀 심각한 피해를 주는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은 좀 사이비로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은 사이비. 암적인 존재, 뭐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 피해를 끼치는 집단들은 사이비. 그러면 한기총도 사이비가 되나? 한기총도 사이비고 홍비세계도 사이비지. 그러네요. 예. 그들은 그런 의미에서 사이비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2단은, 뭐랄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2단이나 사이비, 둘 다 뭔가 정통에서 벗어난 뭔가 좀 다른 교리를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어떤 다름과 교리적인 어떤 이상함들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2단하고 사이비가 공통점이 있지만은, 2단은 사회, 해악까지는 안 끼친다. 그렇죠. 뭔가 이제 사회에 심각하게 해악을 끼치지 않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정통의 교류와는 조금 차이가 있고 뭔가 다른 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뭔가 인생의 어떤 진리의 일부분이라도 담고 있다. 뭐 이런 식이 된다면은 사이비까지는 안 가고 2단으로 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면 사실 되게 애매하네. 예, 근데 좀 저는 하여튼 저의 기준은 그거예요. 그게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느냐 끼치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도강님 생각 진짜 궁금해요. 오도강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대학원생 얘기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게 인터넷에 찾아봐도 대학원생 얘기가 한 말하고 비슷하게 서술하더라고요. 그 정도로만 정리가 되었군요. 예. 그냥 세트로 가는 말인 것 같고 거의 2단 사이비가 예. 2단이랑 2단 거의 2단 거의 물결 입고로 사이비다. 그 뭐 사회에 해악을 끼치냐 안 끼치냐라는 어떤 그게 약간은 주관적일 수 있는 것 같아. 좀 이따도 얘기를 하지만 저도 2단이라고 이렇게 조사해서 여기는 2단이라고 하는데 보면 얘네가 하는 짓이 이게 지네끼리 하는 거긴 한데 이 정도면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애들도 있거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애매한 게 되게 많아. 그 지금 네. 생각해볼까? 예를 들자면 원래 뭐 2단 판정도 받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랑 교리가 달라. 예를 들자면 교리가 다른 애들인데 사회 해악도 끼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사이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갑자기 아 이거는 사회 해악이구나라고 해서 지네 교리를 수정해. 근데 여전히 정통 기독교의 생각과는 달라. 그럼 사이비였다가 2단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약간 승격되는 거야? 그게 되게 애매하지 않아? 그렇죠, 그렇죠. 되게 애매해. 왜냐면은 이 2단이나 사이비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교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이게 자주 바뀌더라고,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구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내가 알고 저지를 수도 있고 모르고 저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뭔가 잘못된 교리가 있어. 잘못된 교리가 하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잘못된 교리가 정말 어떤 진리라고 믿고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이걸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심으로 믿는 자, 거구나. B라는 사람은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알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자기의 거야?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A는 이단으로 부를 수 있고 B는 사이비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뭐, 듭니다. 이상한 놈과 이상한데 나쁘기까지 한 놈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있는데 진심으로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진심으로 정말 이렇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어떤 그거에 따른 진리를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자기가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걸 알지만 역할을 해서 이제 재림 예수 이제 코스프레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 등쳐먹고 이용을 하는 거지. 뭐 그러면은 A는 이단이고 B는 사이비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사전적 정의는 사이비는 겉은 비슷하나 속이 아예 다른 걸 말하는 거고 이단은 끝이 다른 걸 말하는 거라서 그래? 예, 사이비, 그러니까 기독교랑 비슷한 어떤 다른 종교다 하면 사이비고 정통 신학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건 이단이고 근데 그것도 애매해요. 끝이 다른지 뭐 속이 다 다른지 어떻게 알아? 근데 홍대 세계는 확실하게 사이비인 걸로 확실하게 정명욱 씨는 확실하게 사이비인 걸로 하고 넘어갑시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로 어디 얘기를 했지 우리? 통일교. 자 첫 번째로 가장 큰 병신들의 산실. 온갖 병신들의 출생지. 네. 우리 방송 중에 통일교 방송 우리 방송 듣는 분은 없겠지? 뭐 들을 수도 있죠. 뭐 들어도 어쩔 수 없어. 네. 네. 통일교 얘기를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일교는 제가 조금 조사를 해왔습니다. 공부를 해왔는데요. 방금 이제 우리 실버벨도 이제 모든 이단들의 산실이다, 큰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말에 동의가 됩니다. 이 통일교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병신 집단. 뭐랄까 이 통일교는 그 이제 이단 종교계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삼성 라이온즈, 뉴욕 양키즈 같은 집단인 것 같아요. 키워서 양성해서 예. 이적 보내. 그러니까 이 몸값을 올려서 이적을 보내. 전통의 강호인 거죠. 전통의 강호. 이단계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맨유나 양키즈처럼 그 유벤투스 축구와, 그쵸? 니코스는 레알산이다. 니코스는 통일교산. 니코스는 레알산. 이단계의 레알 마드리드 이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역사도 오래되고. 되게 이제 강력하고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알 마드리드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구단들은 이제 그 경쟁자들이 많잖아요. 경쟁 네네. 구단들 네네. 되게 많은 구단들이 아 우리는 뭐 레알 마드리드의 라이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통일교를 자신의 라이벌로 생각하는 뭐 그런 많아? 종교들도 많은 것 같고 어쨌건 정말 이단 종교계의 명가다. 이단 종교계의 명가다. 명가다 명가. 이단들이 꿈꾸는 워너비 2단계 신민아. 뭐 정말 그렇죠. 정말 이 문선명 선생님은 2단계 퍼거슨 같은 명장 2단계 명장이다. 퍼거슨이 아니라 전설 아니야. 펠레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죠. 뭐 하여튼 그 전설 한 봐도 암이 걸리신다는 그분. 2단계에서는 뭐랄까. 진짜 우리가 지금 통일교 얘기를 한 지 3분 됐는데 드림 말고 아무 말도 한 게 없어 지금. 자 통일교 끝. 오늘 방송 이럴 거예요. 네. 2단계의 뭐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급이다. 네,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통일교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통일교가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딱 그거 아니야? 통일교가 이상한 이유는 문선명이 자기가 이제 라스트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거기서 이제 문제인 거 아니야? 뭐 그렇죠. 그 밖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통일교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나는 합동결혼식. 합동결혼식. 괴수 28호님은? 저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네. 관심이 없구나. 네, 관심이 없어요. 뭐 제 삶 더 바빠서. 오도왕님은 저는 피가름 교리. 피가름. 아, 교리. 피가름 교리. 아, 맥콜이 생각나. 네, 그리고 성남이라 옛날에. 어, 그 성남이라. 맥콜이 생각나. 아, 나도 생각나. 먹을 아 맥콜 사실 먹을 때마다 전 맥콜이라는 음료수를 진짜 제일 좋아하거든요. 약간의 깨름직함이 있어. 그다음 이단 강의 들 때 맥콜 절대 먹지 말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 이게 그리고 나 어릴 때만 해도. 맥콜 대신에 비슷한 거 먹을 수 있었다고. 보리텐이라고. 아, 있었지, 있었지. 아, 보리텐이라는 게 있었어. 보리텐. 아, 있었어, 있었어. 추억이 바글바글 방송. 아, 보리텐 있어. 아, 아. 검색해봐, 여기서. 보리텐이라고. 롯데 치즈. 물 먹다 뽑는다. 코로나 온다, 코로나 온다. 내가 드립 친데 물 먹지 마. 나 오늘 드립 착살이야. 장난 아니야, 나 오늘.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 나는 그 정력 캔디. 아, 순결 캔디 말고 순결 캔디 순결 캔디 순결 캔디 순결 캔디 순결 캔디 순결 캔디 순결 캔디 순결 캔디 정력 캔디가 어딨어? 아, 순결 캔디. 통일교에서는 또 되게 가정을 중요시하는 교리가 대학교, 있기 때문에. 문선대학교. 뭐. 순결이 선문대학교. 선문대학교. 선문대학교. 어, 그러니까. 아는 게 없네, 뭐. 그러니까 성적이, 결혼하기 전에. 어. 성적인 순결이 되게 중요하다는 교리가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혼전순결 강조. 그 통일교 밑에 학교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방금 말씀하신 선문대도 있지만. 네. 또 이 예술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화예고, 선화예중. 예. 리틀엔젤스. 네, 리틀엔젤스. 이제 예. 선화예고, 선화예중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하여간 이 통일교 재단에 있는 학교들에 가면은 순결 서약식이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순결 캔디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 뭐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게 알약 같은 거. 그래서 네가 순결을 입는 순간 이게 안에서 터진다. 죽는다 너는. 매트릭스요? 어, 매트릭스. 매트릭스. 어, 뭐. 그 예전에 백일침이다 백일침이야 백일침이야 그거. 뭐 예전에는 순결 캔디에 관해서 이제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 문선명 선생님의 그 정액을 담고 있다. 아. 문선명님의 DNA가 담겨 있다. 그런 소문이 그의 몸에 일부가 담겨 있다. 예, 그렇죠. 아. 뭐. 다 그 단백질이 담겨 있다고. 아. 네, 뭐 그 맨주스가 담겨 있다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약간 성찬식이네. 내 이것은 내 살이요.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인간이 그 정도 양의 맨주스를 생산할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코끼리인 줄 알아? 아니 이게 아니 뭐 1mg씩 넣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알새우칩에 들어가 있는 새우 향물량만큼 되겠지. 0.005% 뭐 들어가더라도. 예, 하여튼 뭐 그런 소문도 있었는데요. 뭐 그거는 이제 근거 없는 소문인 것 같고. 네, 하여간 뭐 통일교 하면 참 연상될 만한 게 참 많이 있는데. 일단 뭐 이 사이비랑 이단을 얘기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주 문제잖아요. 그렇죠, 교주. 어, 교리보다도 사실은 이제 교주가 어떤 배경의 사람이고 어떤 배경에서 이 종교를 창시를 했는지를 아는 게 되게 그렇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우리 네, 문선명 선생님은 이제 통일교의 창시자시고요. 어, 통일교에서는 이분을 이제 참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 어, 이분의 이제 부인, 그러니까 이 부인 되시는 분 성함이 한 학자시에요. 네. 예. 학자, 아, 뭐 아카데미 한, 뭐 하여튼 뭐 네. 아카데미 할 때 그 학자 뭐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학자신데 이제 문선명 한 학자 부부를 일컬어서 이제 참 부모님이라고 예, 부릅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통일교의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네, 네. 봤는데요. 이야. 이제 문선명이라는 이름을 이제 절대 쓰지 않고. 뭐 이제 아, 참부모님, 어 참부모님이라고 호칭을 하더라고. 본인이 자기를 말할 때는 뭐 모르겠어요. 짐은 뭐나? 아, 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 예. 이분이 살아 생전 2012년에 돌아가셨는데 살아 생전에 대관식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세계의 황제에도 한번 등극하시고 병신다! 병신 특집. 병신 특집 신나 너무 재밌어. 야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신들이 나올까 너무 기대돼. 첫손님인데 첫손님이 자 세계 평화의 황제님과 함께하는 방송. 여러분 이거 근데 아 안 되는데 드립에 10분의 1도 안 했는데 아직 빨리빨리 하자. 나 할 말이 너무 많아. 잘못하다가 통일교만 하고 근데 너무 재밌어. 야 너무 재밌어. 아 재밌는 것만 해. 재밌는 거 해. 그니까 우리 뭐 이런 심각한 얘기 막 경제적으로 재단비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병신증만 얘기하고 끝냅시다 그냥. 뭐 이렇게 막 있잖아 사회적 물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병크만 얘기하고 가자 병크만. 아 예. 하여튼 이분이 네 세계 평화의 왕. 아예 대관식을 여러 번 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제로 등극하셨는데 이제 옛날 황제나 왕들은 존호가 있잖아요. 네네. 무슨 무슨 대왕 뭐 무슨, 무슨 오 설마 설마 설마가 맞아요. 오 제발 어 뭔데? 얘기하지 마, 물먹지 마, 지금! 물먹지 마, 위험해! 물먹지 마, 위험해, 지금! 아, 생각보다 졸라 형신이구나. 상상 이상이야. 와, 땀나, 씨. 나 그냥 맥컬만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다. 아니야, 아니야. 졸라 병신이야. 아니야. 아. 여러분, 잠시 녹음을 중단하겠습니다. 아우, 힘들어, 힘들어. 아, 네, 정신 차리고 돌아왔습니다. 네, 예. 네. 우리가 웃더라도 그냥 꿋꿋이 얘기해. 네, 이제, 예. 칭호가 뭔가요? 아, 칭호가 굉장해요. 천일국 진성덕황제 억조창생 만승군왕. 오. 천일국 진성덕황제 억조창생 만승군왕. 아, 되게 쉬운 한자들이네. 뜻을 설명을 드리면 천일국의 성스럽고 덕이 있는 참다운 황제이며 이 세상 만물 모든 생명의 군주라는 뜻이래요. 오도관 같은 거야? 아, 이게 또 이제. 그러니까 왕들이 존호를 이제 받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억조창생 만승군왕이라는 존호를 받으셨고요. 그 저기 왜 광개토대왕도 살아생전에 광개토대왕을 한 게 아니라 원래 뭐 영락 모시기 뭐 길게 뭐 평안호태경 무슨 무슨 대왕 뭐 쭉쭉잖아. 뭐 네, 그런 거 이런 거 비슷하게 거지? 이제 존호를 받으셔서 이제 황제로 이제 즉위를 하셨었고. 네. 그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는 이 황제로 대관식 한 다음에 또 이제 평화의 왕, 성경에 나오는 그 평화의 왕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있어? 프린스 오브 피스라는 표현이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사르 샬롬이라고. 전문 용어 나오기 시작.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평강의 왕이요. 뭐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선명 선생님도 그 평화의 왕으로도 등극하셨어요. 아이고. 네. 왕과 이제 황제를 겸하시는 야, 굉장한 분이시고요. 네. 스케일이 뭐, 지구방이 되네. 스케일이 갈락티코예요. 굉장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아들 7명 중에 그러니까 둘째 아이고. 아들을 되게 예뻐했는데 둘째 아들이 좀 요절했거든요. 18살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죽은 아들한테도 이제 자리를 줬어요. 무슨 자리를 줬더라? 그니까 무슨 공 이런 거 같은 거 준 거야? 예. 그니까 그 문선명 씨의 둘째 아들 이름이 이제 문흥진인데 이제 죽고 나서 이 사람을 통일교 하늘나라 군대 총사령관에 임명했대요. 이야, 지구방이 돼. 군대 총사령관? 예, 하늘나라 군대 총사령관에 임명했다고. 하늘 가서 좋아하셨겠는지. 되게 슬픈 이야기다. 갑자기. 와. 네. 아이고. 네, 하여간 뭐 굉장한 경력이 있는 분이고요. 총사령관. 이분은 1920년에 이제 북한에 이제 평안 북도에서 태어나셨어요. 아, 북한. 네, 북한에서 이북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남한으로 내려온 케이스고. 통일교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생각보다 역사가 되게 길어요. 괜히 여기가 그 이 단계 레알 마드리드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54년. 오. 54년? 네, 1954년에 이분 이제 30대 초반일 때 60년 됐네. 네, 처음에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라는 이름으로 창립을 했습니다. 네네네. 이게 근데 당연히 처음부터 되게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면은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네, 칭했기 때문에 네, 이제 사회적으로 파문을 많이 일으켰고요. 그래서 55년에 이제 통일교가 연세대, 이화여대, 건국대 등등 이제 기독교 개통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포교활동 교수와 학생들이 이때 대거 신자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사회 문제까지 돼가지고 막 재판도 가고 그랬었는데 고소도 당하고 근데 뭐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서 포교할 수 있는 뭐 이제 자유를 이제 근거를 마련해준 거 법적인 얻긴 했는데 기독교계에서 싫어하잖아요. 당연히 싫어하니까 이제 되게 초창기부터 이제 해외 선교에 나섭니다. 그래서 58년에 일본에 선교사를 파견해요. 아, 굉장히 이런 식이네. 근데 일본에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위세를 그러니까 떨치거든요. 왜 합동 명식 하는 거 보면 일본 여자분들 맨날 와가지고. 네. 한, 이건 물론 과장이 섞여 있겠지만 옛날에는 일본의 통일교 신도가 300만 명이다. 우와, 300만? 그런, 예,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물론 그 숫자는 300만? 엄청 과장 있겠지만, 300만이라고 어쨌건 뻥을 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교세가 꽤 확장이 됐었다는 거죠. 우와. 그래서 일본이 또 이제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이제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사실 통일교의 어떤 자금이 또 많이 공급이 되고, 아, 그랬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돈이 많은 이유도 다 이제 이유가 있죠. 이게 그 약간 일본이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약간 전쟁 특수 비슷하게 네. 버블 경제하면서 일본에 돈이 넘쳐 흐를 때니까 네. 그걸 기반으로 좀 약간 좀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다. 그렇죠. 이제 뭐 버블 경제, 일본 버블 경제는 80년대 이후긴 한데 어쨌건 이제 일본이 고도로 좀 성장하던 뭐, 시기니까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랑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 격차가 아, 있기 뭐 때문에 지금도 훨씬 일본이 잘 살고 일본에 일본 사람들이 천엔 내는 거랑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헌금 내는 거의 수준이 정말 그렇죠. 컸겠죠.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되게 이제 많이 성장을 했고요. 또 미국에다도 포교를 해요. 그래서 1959년부터 미국에다 포교를 하고 1970년대에 이제 엄청 많이 커졌다고 합니다. 1976년 9월에 우리 이제 황제께서 워싱턴에서 이제 연설회를 하셨는데 여기서 30만 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미국 종교계에 엄청 큰 충격을 줬고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에서 이 문선명을 올해의 인물로까지 아, 선정을 했다고. 그 왜 통일교에서 저기 미국 신문 하나 가지고 있잖아. 워싱턴 워싱인데 워싱턴 포스트가 유명한 신문인데 워싱턴 타임즈를 갖고 있어. 아, 워싱턴 타임즈. 워싱턴 타임즈라는 신문을 갖고 있고. 아, 영어 신문이 맞는 아, 거죠? 예, 네. 그냥 미국에서 나오는 신문이에요. 이분이 진짜 난 사람이에요, 보니까. 오. 그 밑에 기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그 맥코를 만드는 일화가 있고. 그다음에 평화자동차. 응? 뭐 평화자동차. 예, 북한에 있는 뭐 평화자동차. 이게 대북 사업에도 손대 가지고 평화자동차라는 회사도 이제 통일교에서 돈을 대고 있고. 그다음 용평 리조트. 원래 이제 쌍용 거였는데 통일 그룹에서 이제 인수를 했고요. 뭐 이 밖 뭐 세계일보도 있고. 네, 세계일보가 또 통일교 거고. 굉장히 많은 네, 사업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남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건 피스컵. 피스컵. 축구하는 거. 축구하는 거. 네. 네. 원래 정식 명칭은 월드 킹스 피스컵인가 그래요. 피스컵. 거의 네. 월드 킹은 이제 문선명이에요. 네, 네. 세계 평화의 왕의 왕배 축제. 그러니까 그건 아 그래서 월드 피스 킹스컵이었구나. 아 평화의 왕이 그게 그거였구나. 피스컵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그 약간 네. 뭐 예산상의 문제라 그랬나? 뭐 아무튼 돈 없어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세계에서 각 대륙에서 뭐 유명한 애들 많이 왔었어요. 뭐, 아니 뭐 당시 박지성 있었을 때 아인토벤도 왔고 뭐 그냥 대충 아무 팀이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팀이 왔으니까 유명했죠. 그렇죠. 18대 총선에는 평화통일 가정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전 지역구에 후보를 냈어. 네, 전 지역구에 후보를 전 냈어. 전 지역구 200개 전 넘는 지역구에.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냈어. 254개 지역구에 다 후보를 냈어. 오, 아 이게 생각보다 이런 진짜 많은 지역구에 후보를 낸 당은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랑 여기밖에 없어요. 와, 대단한 곳. 민주당도 못 냈거든요. 그때. 와, 민주당 후보 못 냈는데 전 지역구에 이제 후보를 역시 왕은 내는, 예, 위험을 토하셨죠. 이야. 하여튼 뭐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아니 뭐 엄청난 분이세요. 물론 이제 교리가 이단적인 교리가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하여간 뭐 이런 분이시고 2012년에 이제 죽었습니다. 네, 92세, 아유, 만 92세로 장수하셨네. 네, 장수까지 했고 이 교리를 보면은 가정을 되게 중요시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순결 캔디도 있고 뭐 그런 게 다 이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결도 잘 지킨 게 중요하고 뭐 이제 그런 가족과 가정을 중시하는 교리가 이제 되게 많고 어떤 식으로 선전을 하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이 참부모님의 가정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롤 모델이다. 그렇죠. 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말을 하듯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은 이제 참부모님의 그 가정을 이제 부부의 모습을 이제 따라가야 된다. 애도 한 7명씩 낳고. 7명 이상이죠. 플러스 알파. 아들만 7명. 알려진 아들 공식적으로 알려진 공식적으로 알려진 아들만 7명. 와이프가 더 있거나 그런 건 안 알려져. 당연히 더 있죠. 더 있죠. 아, 더 있어요? 아니, 더 있죠. 어디 참부모님께? 감히 황제 폐하께. 그러실 수도 있죠, 황제 폐하가. 그러려고 하는 건데 황제폐. 아. 그런 식으로 선전하지만 사실은 이 집안의 이제 참 모습을 들여다 예, 참 부모님 가정의 참 모습을 들여다 보면은 네 사실 이제 콩가루 집안이었다는 게 이제 드러납니다. 큰 아들이 있어요. 문흥진이라고 이제 아, 큰 아들이 있어. 아 문흥진이 아닌가? 네, 저도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큰 아들이 있습니다. 2008년에 죽은. 네. 근데 이제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집에서는 24시간 포르노를 틀어놓고 이제 완전히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 마약도 하고 막 그런 마약도 당연히 하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개새끼짓은 다 하는 거야. 네, 뭐 온갖 방탕한 짓을 하다가 이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제 요절한 둘째 아들이 아, 첫째 아들이 있는데 이 첫째 아들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이 이제 같이 살다가 결국 못 견디고 이제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미국에 ABC였나 하여튼 그 미국의 그 방송이랑 인터뷰를 한 내용이 네. 유튜브에 있죠. 있어요. 유튜브에도 네. 있고 이렇게 많이들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문선명이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가정을 롤모델이라고 얘기를 선전을 하지만. 하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본부인인 한학자 외에 되게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여자들이 있고 그 여자들을 통해서 또 아이를 되게 많이 낳기도 하고 그런 행동에 대해서 아 이거는 내가 이 여자들하고 관계를 가진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되게 그런 많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늘 예 그런 관계를 그러니까 모든 가정이 그걸 본받으면 되는 겁니까? 네 뭐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선명 집안의 좀 뭐랄까 막장스러움이 좀 그때 드러났죠. 그 제가 그 좀 추가적으로 알게 됐기로는 그분은 이혼을 하신 게 아니라 탈출을 하셨죠. 아, 탈출입니까? 탈출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랑 첫째 아들 부인이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감시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기들을 데리고 탈출을 하고 싶은 거야. 여기 너무 지옥 같으니까. 처음에는 문선명 바라보고 참았대. 근데 문선명이 와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은 너 때문에 망가진 거다. 라고 우리 가족의 망가진 건 다 네 탓이다. 네가 사탄마귀. 이렇게 울고 나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내가 믿던 참 아버지가 이게 아닌 거. 제가 그때부터 잘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버가 아닌 거야. 그래서 어떻게 탈출했냐면 가정교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애들 학교를 안 보내고 미국에 살면서 이제 가정교사로 했는데 가정교사한테 은밀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얘가 약에 취해서 쩔어서 잠들어 있을 때 미리 대기시킨 차랑 간단한 짐들이랑 애기들만 데리고 탈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혼은 소송을 그리고 그쪽에서는 처음에는 그 가정교사한테 납치로 걸었어. 소송을 먼저.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기고 이혼을 받아낸 거지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첫째 남편을 본 게 법원에서 증인석에서 본 거가 마지막이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하신 그 인터뷰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아, 저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탈출 스토리가 거의 뭐, 네. 뭐 리암 리슨 수준입니다. 진짜. 쇼생크 탈출이야. 그런 느낌. 거의 뭐 반드시 널 찾아내 죽일 거다. 막 이런 뭐 이런 거의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012년에 이제 승천하셨어요. 이제 하늘로 가셨고. 불사지진이었잖아. 예. 뭐, 신인데 죽었네. 그렇죠. 그렇죠. 뭐 작고라고 표현 안 하고 승화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교리가 추가됐구나. 승화? 승화. 뭐 이제 뭐 영생하시는 거죠 하늘에서. 고치가 그래서 됐구나. 지금은 사실 통일교 좀 내분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종교는 그러니까 그 교주 자리는 일곱째 아들이 일단 물려받았어요. 그쵸, 그쵸. 그 아들들 중에서 유일하게 종교인이 일곱째 아들이었거든요. 굉장히 뭐 하버드대에서 비교종교학 전공하고 뭐 한때는 불교에 심취해서 머리 깎고 다니고 뭐 좀 그런 분이에요. 아, 그 사진 본 것 같아요. 특이한 분인데 일곱째 아들이 종교 부문을 물려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셋째 아들하고 넷째 아들이 이제 뭐 사업을 좀 물려받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3남 대 4남 플러스 7남 뭐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남은 아버지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이고 오. 자식들 중에도 메시아로 안 믿는 자녀들이 몇 명 있어요. 아 그럼 나머지 그, 4남하고 7남 믿는다는 거야 그걸? 진심으로 믿을 수도 있죠. 그 가정을 본받아야겠네. 본받아야겠어. 네 하여간 뭐 사남하고 칠남 하여튼 뭐 그러고 있어서 좀 뭐 내분 상태에 있다. 뭐 근데 그런 얘기도 있고. 삼남하고 사남은 같은 편이고 칠남하고 싸운다고. 아, 그러니까 4 3, 플러스 7. 3대 47. 어. 3대 47. 3대 47. 뭐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통일교의 영향력이 진짜 굉장해요. 뭐 우리나라 그 3대 발레단 중에 하나 유니버설 발레단이라고 있어요. 네네. 통일교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있잖아요. 네네. 이 강수진 씨랑 쌍벽을 이루는 문훈숙이라는 발레리나가 있어요. 지금 네. 유니버설 발레단 단장인데 네. 이 문훈숙이 누구냐고 하면 원래 이름이 박훈숙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헐. 하늘나라 군대 총사령관 오, 있잖아요. 설마, 네, 네. 18살에 돌아가신 네, 분하고 네. 영혼 결혼식을 한 다음에 아. 성을 문 씨로 바꿔요. 왜? 아니 왜 결혼식을 했는데 성을 바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집안 사람이 된 거야. 아. 영혼 결혼식을 하면서 그 둘째 아들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지. 이야... 뭐 미국도 아니고 성까지 바꿔. 하여간 그래서 이제 문씨로 성을 바꿔서 문훈숙으로 살고 있고 뭐 지금 50이 넘었는데 뭐 당연히 이제 영혼 결혼식 했으니까 결혼을 따로 하지는 않고 이제 애들을 뭐 입양해서 뭐 키우고 있고 뭐 그런데 근데 하여튼 이분이 발레계에서는 되게 진짜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약간 불쌍하다 안타깝고. 네. 뭐 하여튼 유니버설 발레단 이런 것도 이제 통일교 계열의 것이고. 돈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죠. 네. 뭐 사업체가. 워낙에 많고 오죽하면 이제 이런 소문이 있잖아요. IMF 때 그러니까 통일교가 우리나라 정부에 제의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일교를 뭐 국교로 인정해주면 빚을 다 갚아주겠다는 뭐 그런 설이 제안을 있었다. 했다는 설이 있는데 뭐 확인된 건 풍문, 아니고 예, 뭐 풍문인 것 같고요. 뭐 약간 그렇습니다. 자, 정확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통일교 이상한 데일까요? 아니면은 봐줄만한 꼴이 남아 있는 데일까요? 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질문했어? 가도 저한테는 별로 득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알고 있기로 통일교에 제가 느끼는 피부상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합동 결혼식의 문제인데 합동 결혼식을 통해서 그 일본에서 네. 감금 당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야. 아...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피디쇼 같은 나왔는데 합동 결혼식 한 다음에 일본에 못 돌아가게 방해 감금. 아... 그리고 나는 통일교에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농촌 남자랑 결혼시켜서 나는 평생 도쿄에서 좋은 직장 다니려고 동경대까지 나왔는데 농사 지으러 거기 가가지고 소처럼 일하고 그리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면 마귀가 쓰셨다 그러고 때리고 막 감금하고 그런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농촌에선 실제로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니까 네. 거기를 가는 거지 들어가는 통일교를 거기 가면 결혼식을 시켜주니까 그래서 젊은 여자랑 여대생들이랑 막 결혼시켜주니까 그러니까 통일교가 그게 약간 좀 이제 확장성에 도움을 준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리야 뭐 자기가 뭐 정말 문선명을 메시아로 믿을 수도 있고 뭐 그 통일 교리에 대해서 뭐 믿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늘 가지고 있는 맹점은 뭐냐면은 교인들에 대한 착취가 있어요. 교인에 대한 착취. 착취가 있어요. 통일교도 그냥 문선명이 평범한 기독교 목사였는데 그냥 이렇게 뭐 사업을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막대한 헌금을 뜯어내는 거예요. 헌금을 내게끔 하고 돈을 내게끔 하고 뭐 집을 팔아서라도 뭐 내게끔 하고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착취한 위에다가 쌓아 올린 거거든요. 결국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의 종교 활동. 뭐 자유 침해도 침해지만 뭐. 그러니까 뭐, 재산권이니 그 다 침해하는 거지 사실은. 내가 메시아, 나 메시아니까 너희들이 나의 사역을 위해서 돈을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등쳐먹는 거니까. 뭐 돌아가셨으니까 보니까 본인은 스스로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했을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는 근거는? 나는 이거 셀프로 이렇게 정말 깊게 믿지 않나 이런 미친 짓을 할 수 있어? 대관식 이런 거? 허경영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허경영은 미친 거지. 허경영 씨가 진짜 이렇게 초능력자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어, 맞아. 자기 시작세에 문제가 있는 거지. 아, 그럴 정도 돼야지 난 교주를. 어, 나도 진짜 그럴 정도는 교주, 돼야지 문선명 정도 하지 않을까 싶긴 해, 한편으로. 허경영도 장난 같아, 그냥. 아, 허경영이 그 사람은 장난...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 아,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 네. 난 그냥 진짜 그 사람의 신에서 전달책이 아예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실제로. 근데 문선명은 제가 볼 때 사업 수완이나 이런 게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돈도 진짜 많고, 뭐, 특히 뭐 현금 동원력이 되게 뭐 굉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미국, 일본, 유럽 뭐 이런 데 사업 확장하는 실력이나 그 94년에 미국이 북한 폭격하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북핵 위기 때문에 영변을 폭격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평화적으로 어쨌건 타결이 돼요. 그때 미국에서 누굴 보내냐면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특사로 네. 가요. 대통령 특사로 가는데 근데 이 카터가 처음에 북한하고 끈이 없는 거예요. 줄이 없었어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때 누구 힘을 빌리냐면 통일교 힘을 빌린단 말이야. 그 정도. 통일교는 북한하고 채널을 항상 유지하고 있거든. 한라인이 있어. 문선명이 80년대 80년대 후반에 김일성 만나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뭐 굉장히 친해지고 왔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 북한하고 연결 채널이 통일교 계속 있는 거야. 이건 내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확실해졌는데 이하열 씨는 자기가 메시 아니라고 생각했어. 당연하지. 왜 너무 정치적이야 진짜. 그러니까 너무 계산이 빨라. 사업가야. 아 이거 너무 계산이 빨라 이건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프리메이슨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건 거의 포석에 가까운 수준의 것들이잖아. 진짜. 그래서 이제 94년에 북핵위기 해결할 때도 문선명이 가지고 있는 북한 쪽 채널을 통해서 해결하고 6.15 공동선 그 6.15 정상회담 할 때 그리고 이제 그 2007년 10월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항상 이렇게 북한하고 관련된 뭐 이렇게 좀 큰 일을 할 때는 통일교 채널을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쿠에서 네 마쿠에서 했군요. 그러니까 끈이 있는 거예요. 연락이 항상 되는 거야. 야. 북한에서 선톡도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선빵으로 연락도 좀 하고 그래서 뭐 김정일이 매해 이제 문선명 생일이 되면 생일 선물도 보내고 확실해졌다. 예. 혹시 야.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통일교 분들 계시다면 빨리 나오세요. 2단의 빨갱입니다. 2단의 빨갱이에요. 야, 각하도 네. 못하시는 일을. 진짜 각하도 못하시는 일들을. 근데 이 통일교 계열에서 갈라져 나온 2단들이 또 되게 JMS 뭐 대표적으로 JMS가 아, 진짜로? 통일교 출신이에요. 통일교 출신이야. 예. 와. 동명석이가 원리강론 같이 산 사람이었어요. 아, 또 그 통일교에서 선문대에서 갈라진 2단들이 또 되게 꽤 많아요. 예. 또 누가 있더라? 위성구단 같은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진짜 이 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역사와 전통이 이단질. 있는 명문 이단. 제가 옛날에 그 땅끝 마을 해남이라고 네. 이렇게 막 밝히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옛날에 팀으로다가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교육청에 간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팀원 중에 한 명이 좀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그냥 그분의 업무 비스무리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다문화 가정 그 명단을 갖다가 제가 우연히 봤어요.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일본 그게 그치? 보면은 이제 국적별로다가 배우자의 국적을 다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 일본 국적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내가 아까 얘기한 그 농촌 가면 그러니까, 통일교 분들 그거 네,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생각보다 통일교 많다 그러더라고요. 특히나 시골에 내려가면 갈수록 그게 높아지는 것 같아. 사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생활 수준도 높은데 굳이 해남에 와서 해남까지 와서 일종의 뭐 보통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거 보면 매매혼이라고 막 욕할 수도 있는데 그치. 굳이 여기까지 올 일이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통일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은 저희 할아버지의 동생분이 작은 할아버지인데 그 분이 이제 50년대에 이제 성대 법대를 다녔대요. 50년대 법대 다녔고 6.25전쟁 때 그 연락한 통역하는 그런 역할로다. 우리나라 초대 법무부 장관 같은 거 하셨어 혹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근무를 했는데 그분이 뭐였냐면은 통일교 초대 50개 가정 중에 한 가정이었어요. 아. 초대 50개 가정 중 한 가정. 네, 그래서 그게 그쪽에서 또 그 공헌도가 높은 가정들을 갖다가 씨앗 가정 수준이네. 그렇게 그 무슨 1등 공신 이런 것처럼 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국 공신이네요. 그래서 50대 가족 중에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왕이니까 맞지. 왕이니까. 그분이 70년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 각하께서 통일교를 추방시켜요 한국에서. 70년대. 예, 그때 미국에 따라가요. 그 윤선명을 따라서 미국으로다 그 가정이 미국으로다가 다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미국에서 한동안 잘 사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그분의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있고 아들들이 있는데 지금 근데 그 아들들은 지금 통일교 나와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모 대학교 교수로 하고 있고. 대학 교수가 좋은 학교는 아니고. 그래도. 네, 모 학교 교수를 하고 있고. 그분 부인은 통일교 계열의 뭐 학교 교장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미국에도 통일교 계열 학교가 있어?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 아들들이 이제 우리 집에 온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 온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통일교 욕을 엄청나게 많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통일교 욕을? 네.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그분들. 통일교의 교리와 그 교주 가족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에 너무 괴리가. 그러니까 엉터리라고. 네, 엄청 엉터리, 욕을. 엉터리. 그러니까 알고 하는 짓들이고. 이게 사람을 롤모델로 삼으면 진짜 사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목사님들도 나를 본받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 이런 말을 하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놓고 나를 본받아라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 진짜. 그러니까 뭐 선문대 무슨 과가 있냐면 순결학과. 순결학과가 있어요. 뭐예요 거기서? 모르겠어요. 뭘 배워? 뭐 가정사회학 비슷한 거. 순결캔디 제작 그런 거? 뭐 가정사회학 같은 거를 하여튼 배운다는 가족아동학과 이런 느낌인데 이름을 순결학과를 해놨구나.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과를 만들 정도로 되게 뭐 순결과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데 정작 문선명 가족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뭐 모순적인 거죠. 그렇지 않은. 그 통일교의 목표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 전 세계 인종을 다 섞어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게 통일 목표로 들은 것 같은데. 아, 뭐 그런 것. 그게 그 유니온의 의미야. 네.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국제 결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피를 좀 섞기. 네, 다 섞어버리기 위해서. 섞기 위해서. 야, 재밌네. 사실 뭐 스케일은 뭐 스케일 하나만큼은 정말 진짜 지구방위 될 수준이죠. 굉장한 네. 분이세요. 우리 너무 오래 했었어, 통일교. 네, 다음 병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신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를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귀를 정화하는 의미에서 제가 요새 빠져있는 노래를 골랐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없이